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네팔 기자협회에서 상장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 드리는 상장을 전달하는 행사가 6월 26일에 진행됐습니다. 행사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네팔 기자협회, 네팔 선군정치지지협회 인사들과 성원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증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등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 드리는 상장을 네팔 기자협회 위원장이 우리나라 특명증권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상장에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하여 불면불위의 로고를 바치시는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세계의 위대한 영웅으로 높이 칭송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모셨기에 오늘 조선은 유일 초대국으로 자초하는 미국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핵강국, 로켓 강국으로 도덕 위용떨치고 있다고 씌워져 있습니다. 상장에는 세계의 정의와 진보,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조선노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것을 축원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